남조선의 경상북도 송주군 내 여러 단체 성원들과 주민들이 14일 송주군청 앞에서 괴뢰당국의 사드배치 결정을 반대해서 삭발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박근혜가 책임지고 사퇴하며 송주군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당장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남조선의 대학생들이 15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48시간 농성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13일 경상북도 지사, 경상북도 의회 의원들은 이번 결정은 철저히 정확한 정보 공개 등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면 무효라고 하면서 결정을 초래하라고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이날 경향신문, CBS 방송을 비롯한 남조선 언론들도 괴뢰당국의 사드배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